HUBS 글로벌 파이트 아침에 다들 뉴스 보셨나요? 이놈의 지구는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네요. 오늘도 둘러보니 언제나처럼 세계 곳곳에선 성난 군중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군요. 세상엔 정말 다양한 목소리를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모두 옳다고 생각하는 정의를 위해 혹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싸우고 있죠. 여기는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이슈에 대해 정리해보고 그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들어보는 시간, 새로워진 글로벌 파이트 시즌 2입니다. 이번 글로벌 파이트 2에서는 과거 있었던 세계 분쟁을 다룰 예정인데요. 대구 전쟁, 우리나라 지역인 대구가 아닌 생선 대구를 놓고 벌인 아이슬란드와 영국 간의 치열한 싸움, 화산과 빙하가 도처에 널려 있고 기후까지 혹독한 황량한 섬인 아이슬란드 사람들에게 대구라는 생선은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저희는 분쟁의 열기가 뜨거운 아이슬란드로 떠나볼게요. 기자 김주원, 엔지니어 김민주, 그리고 아나운서 저 임세윤과 함께 글로벌 파이트 시즌 2 8번째 라운드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이슬란드는 대서양의 한가운데에 위치한 섬으로 영국과 매우 인접한 나라입니다. 자주적으로는 오로지 생선으로만 살아남아야 했기 때문에 중세 바이킹 시대부터 대구를 잡아 수출하는 것으로 나라 경제를 유지했죠. 그러던 중 산업혁명 이후로 공산품 생산의 폭발적 증가와 농업 생산성의 더딘 증가율로 인해 농부들이 광산이나 공장에서 일하게 되는 경우가 늘어나게 됩니다. 가장 먼저 산업화를 이룬 영국은 노동자들의 식사로 주로 피쉬앤칩스를 제공했는데 이때 피쉬커틀릿은 대구로 만들어졌죠. 이 때문에 영국 앞바다에서 대구의 개체수가 줄어들기 시작하자 영국을 비롯한 곳곳의 나라들이 아이슬란드 앞바다까지 어선을 몰고 와 대구를 포획해 갔습니다. 이에 불공평함을 느낀 아이슬란드의 입장을 대표해 지배국이었던 덴마크가 1893년 영국에게 50페리까지 아이슬란드 해역임을 담은 페로 제도를 언급하며 경고를 주게 되죠. 하지만 영국은 이를 무시하고 최소 범위였던 3해리 안까지 침범합니다. 영국이 진짜 못됐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2차 세계대전 종전 직후 영국의 모습은 정말 폐허 그 자체였으며 대구 기름으로 국민들의 영양분을 섭취하기 위해 꼭 필요했죠. 하지만 어떤 이유로든 납득할 수 없었던 아이슬란드는 1945년 미국의 트루먼 선언에 가담하며 12해리까지 출입을 제한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영국은 계속해서 아이슬란드의 앞바다에서 대구를 대량 포획해 갔는데요. 아이슬란드는 어떻게 대응하고 맞섰을까요? 계속 찾아오는 영국과 계속 막아내려는 아이슬란드. 1958년 아이슬란드의 경비정이 영국 어선에 함포 사격을 하게 되면서 1차 대구 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영국이 항상 아이슬란드 바다에 갈 때 어선에 군함을 붙여서 갔었는데 이 때문에 12해리까지만 출입을 인정하는 협정으로 마무리 짓게 됩니다. 이후 1972년에 이상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분명 14년 전 협정을 맺으면서 12해리까지만 출입이 가능하다고 했던 아이슬란드가 수치를 마음대로 바꿔버린 것이었죠. 아이슬란드 내에서 정권이 바뀌면서 영해 기준을 50해리로 대폭 늘린다고 선언하며 2차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영국은 갑작스러운 변화에 대구 포획을 강행했고 아이슬란드는 영국이 계속해서 군함을 보내면 국교 단절과 나토를 탈퇴하겠다고 선언하는데요. 이에 1973년 10월, 나토에서는 중재하기 위해 영국을 막아섰고 결국 연간 포획 가능한 대구는 13만 톤에 한하는 것으로 재협정을 맺게 됩니다. 그러다 불과 1년이 지나고 1974년 오일 쇼크가 터지면서 세계 경제가 폭락하게 되고 아이슬란드는 경제 부흥을 위해 대구를 더 잡기 위한 방안으로 영해를 200해리까지 넓히게 되죠. 이게 바로 3차 대구 전쟁입니다. 이에 어김없이 영국은 아이슬란드에 군함을 보내고 아이슬란드는 2차 전쟁과 비슷한 수법을 사용하며 미국의 군함 지원을 요청합니다. 자유진영의 미국에서는 아이슬란드에 군함을 지원하지 않아 공산주의의 소련에게까지 군함을 요청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죠. 2차 세계대전 이후 이념의 대립이 심했던 터라 세계는 영국을 비난했고 결국 아이슬란드는 해역 200해리에 연간 24척의 어선만 들여보낼 수 있고 대구는 5만 톤까지 잡을 수 있다는 조건을 걸며 영해를 지켜냅니다. 거진 20년에 걸쳐 일어났던 대구 전쟁. 아무리 나라와 국민들을 위한 일이더라도 밀어붙이기가 아닌 타협과 의논의 자세로 임했다면 나라 간의 분쟁 없이 끝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은 영국과 아이슬란드의 대구 전쟁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대구 전쟁합니다. 대구밖에 없는 나라와 대구 빼고 다 있는 나라의 자강두천. 대구 전쟁 이후 아이슬란드도 수산 자원에만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닌 다양한 산업을 잘 구축해서 산업 다각화를 해내는 중인데요. 우리가 흔히 아는 전쟁만큼 크고 무서운 전쟁은 아니었지만 큰 깨달음을 주는 것 같습니다. 수산 자원은 물론 자연의 그 어떤 것이라도 무한하지 않다는 걸 되새기며 오늘의 대구 전쟁에 대한 이야기는 막을 내려야겠네요. 저희 글로벌 파이트 시즌 2 8번째 라운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자 김주원, 엔지니어 김민주, 그리고 아나운서 임세윤이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이 시간에 다른 열렬한 논쟁거리들을 들고 여러분들을 찾아올게요. 모두 안녕히 가세요. HUBS